난 니가 싫어졌어. 우리 이만 헤어져. 다른 여자가 생겼어. 너보다 훨씬 좋은. 실망하지는 마. 나 원래 이런 놈이니까. 제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. 이래야만 했어. 거짓말을 했어. 내가 결국 너를 울리고 말았어. 하지만 내가 이래야만 날이 향한 너의 마음을 모두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내 마음을 내 결정을 어쩔 수 없음을.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날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쩔 수 없어. 널 속일게. 미안해. 널 울릴게. 잘 가. 행복해. 떠나지 마. 나를 잊어줘. 잊고 살아가줘. 나를 잊지 마. 나는 그래 나는 괜찮아. 아프잖아. 내 걱정하지 말고 떠나가. 제발 가지마. 왜 자꾸 나 따라와. 싫다 했잖아.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몇 번 말했잖아. 너 자꾸 이러면 나 이제 정말 화낼 거야. 제발 너도 다른 사람 찾아. 왜 자꾸 이러니.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니. 네가 자꾸 이러면 내가 널 떠나보내기가 힘들잖니. 내가 어디가 좋니. 이렇게 매일 고생만 시키잖니. 그리고 너 준 돈 훨씬 좋은 남자 얼마든지 사귈 수 있잖니. 정신 차려. 바보야 정신 차려.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싫어. 그러니 제발 돌아가. 제발 저리 가. 난 네가 싫어. 네가 정말 싫어. 잘 가. 행복해. 떠나지 마. 나를 잊어줘. 잊고 살아가줘. 나를 잊지 마. 나는 그래 나는 괜찮아. 아프잖아. 내 걱정은 하나.